어제 뭐 하셨어요? 옷장을 사러 가구점에 갔었는데 값이 비싸서 못 샀어요. 그럼 중고 가구점에 가보세요. 저도 지난번에 중고 가구점에서 책상을 하나 샀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괜찮았어요. 그래요? 그럼 저도 중고 가구점에 가봐야겠네요.